천사 중 3명의 천사는 눈을 감았다. 그리고 홀로 남겨진 한 명의 천사마저 머지않아 곧 눈을 감았다. 그리고 2004년 미소의 샷건 이후로 나의 하트를 가져줘. 라리 라리 라리